아빠 나 종아리까지 해요. 지우 벌써 졸려요? 자 눈 감고 들어봐. 작은 손 모아기도 하는 공주님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이 들면 하늘을 날았죠. 친구들 공주님을 따라 날아줘. 어린 사자 거북이 무당벌레 무지개 넘어갔죠. 무지개 넘으면 못 가있어요? 글쎄 뭐가 있을까? 초록색 연못 위에 뚝단배 무는 노인 산들 바람 타고서 내려앉아 인사를 드렸죠. 얘들아 반갑구나 내 말 좀 들어보렴. 그래, 잘 자라 지우야. 사랑해.